사랑해 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잊어야만 저울 사람을 잊지 못한 사람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아와 사랑의 달픈 내 사랑아 오임의 전 하루 밤의 꿈 다시 못할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떠지 말 것을 사랑해 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사랑의 달픈 내 사랑아 오임의 전 하루 밤의 꿈 다시 못할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떠지 말 것을 사랑해 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